영화 스파이더맨에는 매번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만약 본인의 힘만을 믿고 책임에는 신경 쓰지 않게 된다면 애써 얻은 힘마저 잃고 말 것입니다. 마치 프로복싱 선수가 길에서 싸움을 하면 그 자격을 잃는 것처럼요.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는 누가 뭐래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그만큼의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은 저만의 것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직까지는 책임감도 부족한데 남자. 주잠 60분 시작합니다. 그날이 올 거야.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다들 이렇게 피곤이 가득한 얼굴로. 아, 이번 준비한 내용 자체가 준비하면서 피곤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가 급상승하는 주제들인 것 같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들어온 지 몇 분이 됐다고. 아, 저희 메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저희 늘 하는 딱 하나 있는 유일한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You ready? Oh yes. Come on. When you need music, KingClers.net.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유일하게 사용료를 내고 있고 이 방송에 제작비의 100%가 들어가고 있는 식비를 제외한 제작비의 100%가 들어가고 있는 이 스튜디오 광고.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tinkers.net으로 네,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사연을 보내달라, 뭐 리뷰를 적어달라, 메일 보내달라 네. 요청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소개할 만큼은 약간 어느 정도 모여서 아 사연이 드디어 사연과 이런 리뷰와 이런 게 감사하게 모여서 그런 것들을 잠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 사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소개를 하고 들어가야죠. 아, 소개를 빼고 아직까지도 저희도 진짜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소개를 빼먹을 뻔했네요. 네, 늘 하던 대로 이쪽부터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음지를 아닙니다. 말을 해. 아, 크게 얘기해. 자신감 있게.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어. 나는 음지인이다 이런 거란 말이야. 자신 있게. 예, 음지에서 서식하고 음지를 지향하는 예, 동호회 덕왕 줄여서 오덕왕 언백호라고 합니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웃기지? 그냥 말만 해도 웃기네. 얼굴이 빨개졌어. 언백호님의 인기가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서 이따 잠깐 리뷰에도 보겠지만 거의 언백호 이제 원톱이죠. 언백호 만세야 지금. 언백호 빠가 지금 굉장히 호미인이세 현아 같은 존재죠.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고 그렇죠. 아, 빨리 나가야겠다. 와, 진짜, 네. 근데 우리가 실물을 다 같이 마주보고 있는데, 포비디스 현아라고. 마치 미스에이의 수지 같은. 그렇죠. 아. 소녀 가장 포지션. 아, 소년 같은 포지션. 한류 망하겠다. 미치겠다. 아, 네. 네. 다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주간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해서 목소리가 많이 변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 28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네, 오늘 목소리가 아주 낮게 깔리네. 목소리가 애잔하네요. 주제랑 아주 걸맞게 네, 애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만국의 대학원생들이여 단결하라. 대학원생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 아, 점점 좀 빨갱이 같다. 만국의 대학원생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단결 이런 거 나오면 단결. 투쟁 혁명 이런 거 나오면 그렇죠. 월급 10만 원 인상하라 이런 거. 아, 네. 저는 이 방송을 조작하고 네. 이것들을 이제 뒤에서 선동하는 숙련 외모 화려한 말빨 넘치는 카리스마 21세기형 어린왕 잡고 지금 폭풍 간지하우의 자유형은 MC 실버벨입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먼저 이제 저희에게 온 사연과 리뷰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대학원생 A님께서 네.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아, 예, 감사하게도 그 여러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참 보람을 느끼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예, 몇 가지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스북으로 사연을 보내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개를 읽어드릴 건데요. 먼저 미국에서 공부 중이신 홍모모님께서 보여주신 사연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그 연애 이야기 할 때 그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코멘트 피드백을 네네. 보내주셨었는데요. 그 글이 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고요. 요약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예. 혼전승결 부분을 너무 쉽게 동의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었다. 교회 안에 이런 담론들이 형성될 토양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추잡이 이런 얘기를 더 해줄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동성애 편은 거침없음이 돋보였다. 좀 더 나갔어도 될 뻔했나 봐. 아니,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센 걸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예, 그 아까 인트로에서 읽었죠? 힘이 없어서 책임감이 부족해요. 일개 소시민입니다. 너무, 네, 저희가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아니기 때문에 네, 거미줄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드려요. 네, 저희도 좀 더 거침없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페이스북을 찾아보지 마세요. 몇 명 털렸지 지금? 지금 네, 저희들의 신상이 털리고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네, 환상 속에 부탁드립니다. 캐릭터로만 존재합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안양에 사시는 문모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빨리 올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읽으라고 시킨 게 아닌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현기증 나는 말투로 저희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원 대기한테 A한테 그 시키기 잘한 것 같아. 네. 저도 아, 저한테 이런 말투가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그 다음은 팟빵을 통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인데요. 네. NOBU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제 팟빵에서도 청취할 수 있군요.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팟빵에서 좀... 팟빵에 올리길 잘한 것 같아요. 네, 팟빵에 올리길 잘한 것 같아요. 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좀 제 마음이 좀 설레는데요. 저희를 오빠로 호칭하고 있어요. 아, 됐어. 1등이야. 여자입니다. 1등. 오늘 1등. 사연 1등. 풋풋한 20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MC 오빠 목소리 너무 좋았는데 설레 이선균 같은 목소리 이선균 같은 목소리 이선균 나왔어요. 야. 근데 내가 이걸 왜 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학원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네 아무튼 실제로 이렇게. 얼굴을 뉴스 영상에서 봐버렸다는. 아 뉴스에 나왔어. 뉴스에 나왔었어? 앵커인가? 아니야. 그러니까 실상을 털라고 하지 말라니까. 네, 그래서 괜히 본 듯한. 크크크크크크. 네. 오덕호 오빠는 이번 화에서 연애의 오빠의 가치관을 듣고 생각을 들으니 엄청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엄청 질라진 사람입니다.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썩었다고. 네, 썩은 사람이. 전적 타라. 용어가 계속 나와. 용어가 계속 나와. 네. 아, 이 사연이 좀 오래 걸리네요. 오빠들 모두 생각하시는 것들이 삶의 방향이 너무 좋았던 방송입니다. 제 또래 이성 친구들이 혹은 요즘 남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제가 만나지 못해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크크. 반했어요. 유유유유. 저희들 목소리로만 만나니까 반하죠. 그럼요. 실제로 보면 반할 리가 없는데. 실제로. 실제로. 방청객이 들어와 봐야. 방청 후기 이런 게 올라가 봐야. 네. 우리는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존재야. 뭐라고?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뭐야?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뭐냐면, 짧게 설명하자면, 어느 방에 고양이가 있고 독약병이 있어. 이 독약병이 그 깨질 확률은 그냥 딱 50%야. 근데 그 방 밖에서 그러면은 고양이는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한 마리로 고양이는 슈레딩거의 말에 의하면 살아있기도 하고 동시에 죽어있기도 한 거다. 굉장히 철학적이다. 아,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자 쪽에서 원자의 위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원자의 위치는 어느 한 곳에 지정되는 곳이 아니라 확률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발견되는 곳에 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게 발견된 곳에서 그냥 그게 정리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네 명 중에 저만 문과생이라서요. 세 명이 고양이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쉽게 슈레딩거 고양이는 이 정도가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발견할 수 없어. 허상이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래프로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럼요. 네, 풋풋한 20대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아, 온라인에서만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만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은 파파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잘 듣고 가요. 에피소드 2를 듣고 구독하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말보다 제가 듣기에는 참 좋았습니다를 남기고 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참 보람을 느끼죠. 네, 짧지만 네, 네. 참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는 그런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메일로 저희 Gmail 계정을 또 개설을 했는데 또 여기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팅커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팅커벨님 메일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조금 길어가지고 이것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게 네. 생각하고요. 요약을 드리면 나도 교회를 다닌 지는 7년이 되어가지만 노방 전도는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그게 복음 전파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방송에서 다뤄달라.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노방 전도편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군요. 아이템 회의에서는 나왔는데 네, 후보에 하나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네. 되게 할 얘기가 많은 그런 주제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 밖에 있는 사람들도 참 핫한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죠. 네, 하려면 말 참 많고. 예, 팅커벨님 좋은 사연, 네, 좋은 주제 제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이블로그에서 들어온 사연인데요.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시덥잖은 김모모님. 2014년도 허벌나게 웃기며 달구어다오. 김모모님은 저희의 지인 같은데요. 전라도 사투리로 실시간으로 들려드려야 되는데 예, 사투리를 구사하지 못하는 점 허벌나게 웃기며 예, 달구어다오잉. 허벌나게 웃기며 달구어다오잉.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글래스고에서 듣고 있는 정모모님. 실버여 글래스고. 이름을 불러달라. 아, 네, 이거는 이야. 실버를 지칭을 했으니까 실버가 이름을 불러드려야겠네요. 이게 네. 아 근데 실명을 거론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서. 네. 아무거나 막 던져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지현 이런 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전지현. 아니, 글래스고의 전지? 수지 하죠 그걸. 글래스고의 수지. 내가 싫어할 것 같은데. 아, 네. 네 아무튼 네. 아니 할게요. 글래스고가 해외이잖아 해외. 영국이죠 영국. 스코틀랜드. 네 영국에 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통계 나온 거 보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도시가 대략 한 20개 정도 해외까지 포함해서 네. 참 글래스고에도 있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장식 타이페이에서도 있더라고. 타이페이? 네. IP 우회에서 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해적 방송이야? IP 우회까지. 역시 MJ를 소상하게 알아. 네, 아무튼 그래 글래스고에 있는 그래 글래스고에 있는 희재야 희재야 고마워 네 아 예 그러면은 저희 또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기 앞서서 원래 오늘 주제는 이제 성도를 사랑한 일곱 목사님 사랑 시리즈 세 번째 네. 앞에 두 시리즈가 뭐였는지도 좀 앞에 두 시리즈가 이제 에피소드 3 사랑 사랑 에피소드 4 다른 사랑 다른 사랑 네, 세 번째 금지된 사랑 금지된 사랑 틀린 사랑 네 틀린 사랑 빗나간 사랑 롱 사랑이 많으셔 목사님들이 롱 러브 롱 러브 저희가 사실 앞에 두 에피소드에는 주로 어쨌건 1대1의 사랑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또 오늘은 되게 그 다대일의 사랑이 많지요 다대일의 사랑 다대일의 사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개신교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경전을 일부 다쳐 일부 다쳐 네 아무튼 이제 근데 그 여섯 분에 그 이 여섯 분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특별히 저희가 이 여섯 분 못지않은 여섯 분을 능가하는 그 한 목사님을 추가해서 총 일곱 분. 아, 이분은 다른 여섯 분들이 그냥 커피면 이분은 TOP다. TOP다. 티오피다. 그렇죠. 리얼이다 진짜.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총 일곱 분, 일곱 분인데 그 이 이걸 이제 통칭 앞서 말씀드린 여섯 분 이제 불륜 6걸. 불륜 6걸. 불륜 6걸이라고 부르죠. 6걸. 식스 히어로. 식스 히어로. 호걸할 때 그 걸이구나. 롱 러브 식스 히어로. 여섯 명의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여섯 명 목사님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가 두 번째에 다뤘던 조용기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굳이 이번 편에 조용기 목사님 나와서 또 다룰 필요는 없고 그쵸. 그분을 제외하고 저희가 추가로 새로 들어온 한 분을 포함해서 이제 여섯 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신불륜 6걸에 대한 신불륜 6걸에 대한 목사님 명예의 전당에 용기 있는 분은 명예의 전당으로 헌액되셨어. 만장일치 헌액. 저희가 네. 아니, 저희가 에피소드를 따로 이렇게 헌정한 거죠. 헌정 방송했잖아요. 헌정한 거죠. 헌정하고 그래서 간단하게 순복음교회 내부 조사팀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 올라온 것 같아요. 소개시켜 주시죠. 따끈한 기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조윤기 원로 목사 일가의 교회 돈 횡령 등 의혹과 관련해 임시 당회를 열어 사실로 확인된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모임 측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조 목사 일가의 비리 의혹 가운데 돈과 관련된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불륜 의혹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을 간단하게 교수이십 발언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조윤기 목사님이 지금 법원 왔다 갔다 하시고 하면서 판결 받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네. 검찰에서도 6년 구형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중에 교회 돈을 이제 횡령하고 뭐 배임하고 이런 사건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지난 방송으로 다뤘었는데 교회 내에서 그런 개혁들을 요구하고 네네. 목사님에게 진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다 쫓겨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분들이 다 쫓겨났고 근데 내부에서도 자꾸 이제 여론이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임시 당일 열어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자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네, 아직까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네. 장로 모임에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 반대파 장로님들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했던 그 조 목사님 일가의 그 비리 내용들이 네네네. 다 이제 일부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했었죠. 네네. 그리고 오늘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셨죠. 그러니까 교회 내부 자체 당회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했던 주장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네네. 인정을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불륜이나 이런 사생활적인 거는 조사에서 제외를 하셨는데. 사생활은 제외. 네. 그럼 이번에 내부에서 네. 조사한 내용은 네. 네. 횡령과 배임 이쪽 부분. 그렇죠. 교회 돈 막 쓰신 것들 가족들이. 근데 이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교회 내부 장로님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 알았겠지. 다 알았겠죠. 아니, 이제 다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소개했던 것처럼 조용기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건 대원생 예님께서 대원에 다니면서. 네. 교수님들이 돈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끔 쓰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없으면 연구실이 안 돌아가. 그런 부분도 있죠. 그지?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학원생들이 다 고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드러나는 경우에는 뭐 또 동조 그렇죠.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장로들도 다 알았을 거야. 근데 교회 안에서 세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순시하고 또 목사님한테 라인 쓴 게 있었고 또 아니면 실제로 착각을 해서 아 목사님이 뭐 200억 정도 쓴 게 진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짜로 그렇게 목사님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알긴 알았을 텐데 이제 여론이 워낙 악화되고 막 검찰 쪽 결과도 안 좋고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걸 교회에서 부정하기가 이제 어려운 시기까지 온 거죠. 사실 성도들의 요구가 없었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하고 이런 부분들 의혹을 오히려 빨리 해결해 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목사님을 위해서도 사실 좋은 일일 텐데, 네, 우리 교회 내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기가 쉽지 않은 게 참 늘 안타까운 일이죠. 쉬쉬하죠. 네, 자 저희 그러면 이제 조윤기 목사님에 대한 최신 소식은 종종 저희가 또 조윤기 목사님의 최신 소식이 올라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메인 주제로 넘어가서 그 이름도 찬란한. 불륜 6걸. 불륜 6걸 플러스 신불륜 6걸께서 전병욱 목사님을 포함한 명단 좀 불러주세요. 전 삼일교회 목사님은 전병욱 목사님을 포함하여 첫 번째 곽선희 목사님. 아 곽선희 목사님. 여자 아닙니다. 네 여자 아닙니다. 저희 다 남자분입니다. 이름 다 이쁘세요 진짜. 두 번째 이복열 목사님. 아. 이복열. 이복열 목사님. 세 번째 석원태 목사님. 아. 석원태. 석원태 목사님.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제가 차마 이름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서 장 목사님이라고. 장 목사님. 장 목사님. 에어장. 네. 에어장이라고. 저희 말하고 싶은데요. 저희 소송 걸려요. 아, 이분도 이름이 진짜 이쁘세요. 아, 이름 이쁘지. 어, 웬만한 아이돌 여가수 이름이야. 그치. 아, 이름만 치면은 거의. 너무 이쁜데. 거의 티아라급이지. 에어자이라고. 다 갖다 붙인 이름이잖아요. 유고걸? 아닙니다. 유고걸. 유고걸이 언제 적이야? TV를 워낙 안 보셔가지고. 아니야.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김홍도 목사님. 아. 단원 김홍도 아닙니다. 네. 단원이 아닙니다. 김홍도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된 전병욱 목사님. 아. 전병욱 목사님. 뭐. 전병욱 목사님이 여기서 또 가장 젊은 분이죠. 아. 아마 이 중에서 이제 유일한 50대. 아. 나머지 분들은 이제 다 70대. 거의 아, 진입을 하셨는데 보통 황혼이 되면 성욕이 폭발하나 봐요. 그렇죠. 아,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장 목사님은 고인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예, 나머지 예. 분들은 다 70대시고 우리 또 청년 목회를 하셨던 전 목사님만 현재 50대십니까? 아니, 근데 이분들이 되게 유명하신 분들 아니세요? 아, 교회에 관심 좀 있는 분들 다 유명한 분들이죠. 저희가 간략하게 다들 이제 맡은 바 조사를 해왔는데 예, 조사를 하는 족족 조사 자료가 안 나오지가 않아서 자료가 안 나와야 이게 문제지. 안 나와야 조사가 하는 게 어렵고 막 보람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와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준비해온 A4 막 뽑아온 자료들이 넷이 이거 매수 합치면 한 200장을 아마 넘을 거예요. 저게 나무를 두 그루 배웠습니다. 목사님의 불륜 사건을 조사하는데 나무를 두 그루 배웠습니다. 나무야 미안해. 네, 나무야 미안해 너희가.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 목사님들도 근데 버린 일들이 무궁무진한 분들이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탑2가 있어요. 그렇죠, 탑2. 네, 김홍동 목사님하고 전병욱 목사님이 거의 독보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상 이제 그분들 좀 나중에 하고 먼저 불륜이지만 미약한 불륜. 한 5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해봤자 그냥 뭐 그냥 한 몇억 원에서 합의하고 끝난 그 정도 분들 먼저 그 정도 분들 먼저 가벼운 분들 가벼운 분들 제일 처음에 곽선희 목사님. 아, 곽선희 목사님부터 갑니까? 네. 곽선희 목사님이 어디 교회이신지 좀 알려주세요. 아, 그 이름도 유명한 이 고소영의 소망교회 아니겠습니까? 아~ MB 정권에서 그 예, MB 정권의 실세들을 아~ 고소영이라고 불렀죠. 네네네. 고소영이 그 성이 뭐였어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소망교회 출신. 소망교회 출신. 그다음에 원래 고향은 영남. 아, 고소영. 고소영. 이명박 대통령이 딱 그 라인이거든요. 고려대를 졸업하고 소망교회를 다녔고 영남 출신이고 거기서 이제 소에 해당하는 이 소망교회인데요. 아,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정권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대표적인 세계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실세 중에 실세죠. 제가 소망교회 출신 유명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 각하. 각하요. 각하. 제일 유명한 분이죠. 각하가 차량 안내하는 사진도 봤어요. 소망교회에서. 이 소망교회 장로가 되려면은 교회 봉사를 몇 년 동안 해야 그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하께서 90년대에 그 주차 봉사를 되게 오랜 시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각하께서 계시고 또 각하의 형님 되시는 이상득 전 네. 의원 또 같은 교회 한두 끝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진짜 이상득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렌지 발음으로 유명하신 분 있죠. 왜 오렌지 이경숙 씨. 네. 그 뭐 이명박 분이죠?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했었고 숙명여대 총장도 하셨었던 숙명여대 총장 전 숙명여대 총장. 예,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인수위원장 시절에 이제 영어 몰입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를 잘못 배워서 orange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orange 이렇게 잘못 발음하고 있다. 그래서 좀 구설수가 있었던 분이에요. 나쁜 분은 아니고요. 바나나 같은 아줌마 같은. 네, 이경숙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를 또 사장이셨던 박태준 씨. 아, 박태준 씨. 네. 또 뭐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말 이 정재계를 움직이는 수많은 그 유명 인사들이 이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거나. 이 교회는 뭐 하길래 그렇게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다 글로 갔을까요? 일단은 잘 사는 동네 있죠. 그렇죠. 잘 사는 동네 압구정동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모여 사시는구나. 네, 그렇죠. 이제 한두 사람이 가기 시작하면 또 다 몰리게 마련이니까. 줄 서려면 또 글로 가야 다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일부러라도 글로 가는 거야? 일부러라도 다니는 사람도 있죠. 인맥 때문에라도 인맥 때문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네, 그래서 사실 이 소망교회가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977년에 네. 생겼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키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시간 담임 목사로 있었고 지금 현재는 원로 목사로 있는 곽선희 목사님. 네, 곽선희 목사님. 이분이 1933년 황해도 출생이시고 북한 분이시군요. 네, 네. 단국대, 장신대, 프린스턴, 플러 이런 학교들을 다니셨고 공부 열심히 하셨네. 1977년에 이제 이 소망교회를 처음에 이제 가정교회처럼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작게 네, 집에서 작게 시작을 했다가 이 교회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2003년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하실 때 돼서는 뭐 거의 4만 명, 5만 명. 아이고. 네. 예. 강남에 있는 어이구. 대형 교회, 아주 대표적인 대형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고요. 강남에서 4, 5만 명을. 네. 아이고. 이야.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신 분이에요. 일단 소망교회 담임 목사를 네. 하셨고 현재는 원로 목사이시고 기독교 위성방송 이사장. 아, 네. 그다음에 북한에 평양과기대 이사장. 평양과기대 이사장. 그다음에 숭실대 이사장도 역임하신 적이 있어요. 숭실대 이사장. 네. 네. 굉장히 뭐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이 종교계 안에서나 그러네요. 영향력이 굉장히 영향력이 굉장하죠. 일단 이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어요, 또. 장로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특출난 설교가로 굉장히 유명해요. 아, 설교를 잘하십니까? 예, 설교를 잘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물론 호불호는 갈릴 수 있죠. 어떤 그렇죠? 사람들은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설교가로 유명한 분인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이 곽선희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렇게 듣고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아. 뭐 이런 조만한 설교 수책자 이런 것도 저희 집에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이 경력을 가지신 분인데 다섯 명의 여신도와 불륜 관계를 금지된 사람 기정 사실입니까? 기정 사실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까? 아주 자세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네. 제가 책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책이 있습니까? 네. 야. 소망교회 장로 출신이신 네. 이진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진우. 네, 이진우 씨가 쓰신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라는 책이 1, 2권이 있거든요. 아, 네. 거기 2권에 보면은 이 곽선희 목사님이 여성 편력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요. 거기를 좀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대단하네. 사실 뭐 곽선희 목사님 요 사건은 이제 담임 목사로 계시던 시절 얘기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오래되긴 했어요. 아, 담임 목사님이실 때. 그렇죠. 현역일 때. 현역일 때. 현역 시절. 그 불륜 육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2003년도에 정립된 개념이에요. 아, 벌써 10년 된 개념. 벌써 10년도 넘었죠. 진짜. 오래된 불륜 육거리 17년. 내가 알기로는 2006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 기사를 보면은 그 2004년 1월 기사 이런 거 보면은 불륜 육거리에 대한 얘기가 용어를 사용했어요. 네, 하여튼 다섯 명의 여신도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다섯 분이 다 누군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섯 명 중엔 뭐 비서도 있었고요. 젊은 여자 자신을 지금 거리에서 보자 하던 비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소망교회 모 권사님하고도 불륜 관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문이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이 소망교회 내부에서 이 문건이 막 돌아다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이 시절에 소망교회 안에서 이 광 목사님의 여성 편력과 관련해서 돌아다녔던 문건을 생각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을 좋아하는 심리는 뭐야? 스톡홀름 신드롬이야? 안 믿는 거죠. 안 믿어요. 일단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리고 이게 한국교회의 사실 고질적이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인데 그렇죠. 사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좀 그 얘기를 다루게 되겠죠. 목사님은 뭘 해도 괜찮다. 는 식의 심리가 있는 거죠. 목사님이 뭘 해도 괜찮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죠. 목사님이 뭘 하더라도 주의 종이니까 용서해드려야 된다. 아, 예. 올라오시죠. 이런 식의 심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아직까지 맞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잡음을 내는 사람들 또 교회를 회색분자, 분열시키는 회색분자. 사람들이라고 몰아가기 때문에 네.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대표적인 회색분자 4명 추장 60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고 저희가 종북은 아니에요. 말갱이도 아닙니다.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저희는 네. 이 목사님이 또 다른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벤틀리로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벤틀리로 유명하죠. 네. 차가 벤틀리인가요? 이게 2008년에 MBC 뉴스에서 그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뉴스 후 벤틀리가 굉장히 그 유명한 고급차잖아요. 네네네. 그 벤틀리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델 한국에 15대밖에 없는 그 굉장히 그 익스클루시브한 모델 중에 한 대를 이분이 또 갖고 있었어요. 목회자의 지드래곤 같은 사람이네요. 그렇지. 남자분들은 이제 차를 다 아시니까 벤틀리 여자분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 세계 3대 명차 롤스로이스 마이바흐 그다음에 나머지 벤틀리 이렇게 세대 중에 야. 새 브랜드 중 하나고 차 한 대가 보통 제일 보급형 모델이 3억 차 한 대가 보급형이 3억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라인은 야. 5억에서 이제 수제기 때문에 10억까지도 육박을 하고요. 수제입니까? 네, 100% 다 수제죠.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놨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 100개밖에 없는 백이에요. 한정판. 100개밖에 없는 백. 네? 네. 그 수제로 만들었고 지구상에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가죽입니다. 뭐 그런, 그래야 그런 훨씬 걸, 잘 와닿겠네.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네. 국내 15개밖에 없는 백. 매장에선 팔지도 않는 그런 백을 보유하고 그렇죠. 계신 분입니다. 굉장한 명품차 인셈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고 다시 이분의 그 사랑 문제로 좀 돌아가서 네.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봤던 그 문건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관계를 맺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비서였거든요. 네네네. 이 비서분하고 이제 미사리로 미사리 있는 카페에 갔다는 거예요. 네. 한 번 딱 조정 경기장 한 번 가봤다. 그러니까. 미사리에 분 운치 있으시나요? 그러니까 미사리에 있는 카페를 분위기 있는데 가셨겠죠. 가가지고 이때 하신 말씀이 또 이 걸작이에요. 걸작입니까? 너는 내 마지막 여자야. 야 로맨티스트지. 아 진짜 로맨티스트다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넌 내 마지막 여자야. 와. 그러니까 이 음악 깔아드리는 거 아니야? You are my destiny. 네, 하여튼 너는 내 마지막 여자야라고 정말 이 별그대에 나오는 김수현급의 그 멋진 고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문이 교회 안에서 막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망교회 안에 그 곽선희 목사님하고 가까웠던 모 집사님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실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대놓고 물어봤대요. 직접 물어봤더니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 그게 그 의미가 아니고 너는 내 마지막 비서다. 죽을 때까지 너랑 불륜하겠다? 나는 내가 목사를 물러나기 전에 이건의 마지막 비서다. 아, 여비서다. 아, 마지막 비서다. 아, 눈물 난다. 아.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듣고 있던 집사님이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 하시면 되는데 왜 미사리 카페 가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 아.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대답을 못 하셨다고. 목사님이 성도들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시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미사리. 비서라는 걸 또 이제 미사리에 그 한 잔에 얼마라고요? 3만 원? 커피가? 커피 한 잔에 미사리가 요새 가면 3만 원이에요 진짜로. 스테이크 값이에요 스테이크 값. 야 이거 그러니까 마지막 비서라는 거, 그 고용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사리까지 가서 고용 보장하겠다 저에게. 야 사랑이 넘친다. 그러니까 넘쳐 흐른다. 아 예. 이렇게 또 마침 뒤에 분들 진짜 할 얘기가 많아 죽겠는데 저희가 나름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게 파고파도 나오니까 정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박선영 목사님 성 스캔들 말고 또 막 있잖아요 그런. 어떤 스캔들? 뭐 아, 세습이라든지 세습, 뭐 이런 거. 네 변칙 세습 문제가 있는데 그거 조금 뒤에 얘기할게요. 아는 게 뭐야?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교회 모 권사님하고 또 불륜 관계를 맺어서 이게 또 교회 안에 소문이 돌았는데 이 권사님은 또 이제 당회실 비밀 열쇠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회장실 비밀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방에 계실 때마다 이제 비밀 열쇠로 이제 뭐 문을 열어가지고 데이트도 즐기시고 밀회도 즐기시고 애잔하다. 예, 뭐 숨어서 사랑하시느라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그 곽선희 목사님 사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분들에게는 잘생겨 보이겠죠? 아니 뭐 인물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인물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니죠. 참 그래서 또 이분이 또 걸작 발언이 하나 있어요. 2007년 당시에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선거운동하기 직전인데 선거운동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에리카 킴이라는 그 변호사랑 그렇죠, 그렇죠. 네, 연문설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쉴드를 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여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 봐라 다윗을 봐라 솔로몬을 그치. 봐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 나 욕 한번 하고 가면 안 돼? 쌍놈 새끼 진짜 개새끼 진짜 여자 문제 없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나 유명한 사람들한테 이 뭐 여자 문제 한두 개 정도 생기는 거는 성경적인 일이다. 성경적 거의 이 수준의 얘기를 한 거예요. 난 양지로 못 나오겠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저 할 말은 이렇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다면. 네, 뭐 아니 어느 뭐 회의 비슷한 데서 그런 아니, 말씀을 하셨대요. 되게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 가정교회에서 4~5만 명으로 교회를 키워내신 분이. 본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이거를 좀 덮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뻔뻔하네요. 네, 그리고 아까 그 괴수 28호님께서 질문하신 변칙 세습 문제가 뭐냐면은 박서희 목사님 성역 40주년 기념으로 소망교회에서 예수 소망교회라는 지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네. 이거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당시 소망교회 부목사로 있던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맡겨버린 거예요. 아.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네네. 근데 이 소망교회라는 교회 자체도 그렇게, 뭐예요? 박사님 목사님의 카리스마와 개인의 카리스마 그 유명세로 큰 교회니까 박사님 목사님 그 교회로 가면은 교인들이 거기를 또 싹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네. 아, 뭐 세습이라고 하긴 그런데 뭐 다를 바가 없는 세습과 다를 바가 없는 앞마당 멀티하고 이제 글로 그걸 본진 삼아서 앞마당 멀티인데 거기가 본진보다 커진 그렇죠. 교회 돈으로 아들 교회 지어준 거죠. 뭐. 그런 거죠. 똑같죠. 네, 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예, 네, 여러분 기대하세요. 이분이 피렘이에요 지금.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피렘이야. 네, 이분이 피렘이다. 자, 다음은 이복열 목사님. 아, 이복열 목사님입니다. 이복열 목사님은 처음 들어요, 저 진짜. 누가 해보셨죠? 우리 오도광님. 아, 오도광님께서 아, 기대가 됩니다. 이복. 아, 근데 이복열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왜 이 분을 갖다 맡았냐 하면은. 아 예. 제가 이분 교회 다녔습니다. 아, 아~ 또 현장에 있었던 생생한 증언을 듣겠네요. 아, 네. 그렇진 않아요. 초딩이었으니까. 아~ 초딩 때. 어렸을 때. 네. 어, 인상이 어땠어요? 어떤 스타일이신지.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아, 멀쩡하게 생기셨어요? 예.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은 뭐 한 십몇 년 전인가 그게. 아유. 십몇 년 전에 다니셨다고? 거의 아예 그렇죠. 십몇 년 전 일이죠. 제가 그 서울 서대문구 홍운동에 있는 모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당시. 그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나 우리? 홍은성결교회라고. 네. 여기는 없어요. 아 여기는 없고. 네. 우리 자료에는 없고. 네. 그 하여간에 조사를 해봤는데 네. 사건 터진 지가 10년 좀 저 전이고 이미 그런 그 불륜의 네, 불륜 사건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뒤로 약간의 말썽을 일으키다가 사라졌어요. 아 지금은 전혀 활동하지 않으십니까? 뭐 음지에서 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은 것 중에 2011년 12월에 네이버 지식인의 자신의 간통 사건을 다룬 지식인 답변에 중단 요청을 하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본인이 직접. 아니 알바라도 쓰시지 왜 이 가오 떨어지게 본인이 네. 직접 그런 게 있다. 네. 그거 예. 말고는 또 뭐 또 어떤 특별한 점 같은 건 없었나요? 아, 뭐 얘기를 하면은요. 기성입니다. 교단이 기성. 기성이라 하면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네. 네. 네 기성인 출신인데 이분이 그 제가 다녔던 그 홍은 성결교회 그러니까 서대문구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교회가. 아, 네. 그 교회에 그 1986년부터 86년 2000년까지 계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1995년 6년 다녔습니다. 네. 5년하고 6년 네. 그때 다녔었는데 그러다가 전 이사를 갔고 그분은 2000년에 교회를 옮기죠. 네. 다른 교회를 부임하는데 그 교회가 이제 중앙 성결교회라고 서울 중앙 우리 집 옆인데 여기 동대문 네. 쪽 아니에요? 그 여기가 그 사실 그 교단마다 네. 거의 뭐 얼굴마담 같은 교회가 교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제일 크고 대표성을 띠는 교회. 각 교단의 성지. 뭐 그런 식으로. 그런 느낌. 센터. 네. 우리 집 걸어서 이거 3분 걸려요. 집 근처에 있는 집 바로 앞에. 여기도 좀 대형 교회죠? 대형 교회죠. 서울 화요 모임 여기서 하고 예수도단 거기 여기서 했어요. 예수도단 화요 모임 여기서 했었다고. 어, 여기서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규모가 좀 있어. 네, 큰 교회죠.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는데 네.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랑 바람이 난 게 걸립니다. 여자 성도도 아니고 여자 전도사님. 네. 네. 그래서 그 여자 전도사님 성함이 뭐 부적절하면 삐 처리해요. 네. 권이라고 네. 인터넷 치면 나와요. 아, 또 치면 나옵니까? 치면 이름이 나옵니까? 네. 권아무개씨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랑 권아무개 전도사님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이게. 구글했다가 그냥 검색하면은 이분들의 그 대화 녹취록이 나와요. 아 녹취록이 나옵니까? 예. 와. 진짜 아니 그걸 누가 뿌렸나? 어떻게 그걸? 뿌렸죠 당연히. 아. 그래서 한때 그거가 예전에는 지금 링크가 다 깨져가지고 음원은 들을 수가 없고 아, 녹취록만 돌아다니는데 네네네. 보면은 나 뜨거워가지고 여기서 차마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궁금하시면 그리고 시간 많으시면은 찾아보세요. 링크 달아줘 그거. 링크는 달아드릴 텐데 혹시 음성을 제가 찾을 수 있으면 방송에 넣을게요. 찾을 수 있으면. 정말 낯 뜨거워서 볼 수가 없어요. 녹음 파일은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녹취록은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녹취록을 읽어드리기에는 제가 비록 기계지만 제 목소리가 아깝습니다. 정 궁금하신 분들은 이봉열 녹취록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자기가 에너자이저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아 본인이 에너자이저다? 섹스 마왕이다. 에너자이저라는 어휘는 제가 쓴 말이고 하여간에 제가 팔팔하고 막 어쩌저쩌 그런 말이 비아그라다 그런 말을 막 하고 하면서 막 되게 진짜 죄인 중에 개수 같으려고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게 해가는 그 스크립트가 나와요. 아 그 녹취를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퍼졌지 그게? 그래서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요 사건이 터지니까 그 다임 목사님 직분에서 물러나죠. 그렇겠죠. 몇 년 전에 네. 물러났어요? 2003년도에 물러났어요. 아, 옛날 좀 옛날이 진짜 옛날 10년 전 얘기네요 진짜. 또 희한하게 곽상희 목사님이랑 또 같은 해. 그때 아마 비슷한 사건들이 빵빵 터진 거 아닌가. 근데 하여간에 그 사건 이러다가 사임을 해가지고 일단락 된 것처럼 됐는데 네. 이제 그 사건이 터진 후에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 다른 교회로다가 가세요 이분이. 아. 그래서 서울 용산에 있는 뭐 교회라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여기도 이름 치면 다 나와요. 뭐 교회에서 그 김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이랑 네. 그 공동으로다가 목회를 합니다. 아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나왔죠. 아, 지금은 나오셨고. 아예 그러니까 요 근데 이렇게 지내다가 이게 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걸렸어요. 예, 네, 그 걸려가지고 그래서 쫓겨나죠 사실상.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사실 파직돼서 출교 당한 거거든요 사실은. 파직이요? 예. 네. 네. 노회사에 쫓겨났다고요? 사임을 했는데. 그 뒤로 뭐 하여튼 징계를 먹은 거예요. 징계를 네. 먹었는데 아. 근데 사실 징계를 먹어도 워낙 뭐 성결교 대빵 교회에 있었고 그렇죠. 워낙에 또 그 안에 네임밸류 있는 분이라서 원래 클라스는 영원하잖아요. 폼은 떨어져도 그렇지. 네. 폼은 떨어져도 클라스는 영원하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띵료가 아무리 한 번 없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친분 같은 거나 아니면 교계에 사실 그래도 파워가 있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좀 뻔뻔하게 제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것도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뭐 나왔고 그 원래 여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김인규 목사님이라는 분은 네. 교회 돈을 갖다가 그 막 써가지고 횡령 대임 이런 거로 다 해서 또 이분도 쫓겨나나 그래요 하여간에 유유상종이구나. 유유상종이죠. 저희가 언젠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올바로 된 목사님 특집을 하겠습니다. 진짜 언젠가는 꼭 하겠습니다. 훈훈한 목사님 특집 한번 합시다. 저 눈물 빠다 목사님 특집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네. 네. 예 그런 일이 있고 뭐 지금까지는 별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는 네. 그냥 뭐 조용히 지내는 것 같은데요. 그 참 이게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하니까 간판급이었는데 한 방에 갔죠. 그렇죠. 성결 교단의 간판이었는데. 성결 교단의 호나우딩류였는데. 아. 안타깝게. 아, 네. 그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석원태 목사님. 아, 또 이분 또 꺼리가 많지 않나. 석원태 목사님은 누가 조사하셨죠?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계속 20번. 석원태 목사님은 또 핫한 일인데 그 최근에 또 여기가 성결의 간판이었다면 네. 여기는 또 고려 예장 고려의 간판. 예장 고려의 간판. 네, 예장 고려의 간판인데 이게 아 교단 분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난 너 이걸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분열사에서 얘기를 하고. 네. 우리가 고신대학교라고 들어봤죠. 아, 고신대. 그게 고신대. 이제 부산에 있거든요. 있죠. 아 네. 고신이라는 우리나라 그 교파 라인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경남권에서 출발 좀 거기가 메인 세력인 것 같아요. 고신이 해보니까. 고려 신학엔 줄임말이죠. 아니 달라요. 아니야. 달라요. 이거를 조심해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니야? 너무 헷갈리는 거야. 너무 어려운데 갑자기. 고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 있는데 고기가 메인인데 거기서도 이제 내부 어떤 그 노회와 개파 간의 갈등과 싸움 때문에 이제 고려파 고려파라는 게 나왔어요. 고려파. 고려파. 고려. 응?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 네. 여기 나왔습니다. 네. 고려가 나왔는데 그 아마 분열된 이유가 네. 그 교회 내에서의 그런 일을 갖다가 네.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할 수 있냐 아니 그건 또 그 다음이야. 다음인가? 어. 고려가 나온 거는 야. 아 근데 너무 헷갈리는 거야. 일단 경남에서 좀 그 그러니까 고신의 시작이 굉장히 좋아요. 신사참배 거부하고, 거부하고 진짜 보수주의 또 뭐 복음주의 이걸 기치를 외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유명한 선교단체 네. SFC가 이 고신 계열이야. 아, 고신 계열이야.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경남의 노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존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회 안에서 뭔가 좀 친일적이고 네.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세력을 잡고 이제 활동을 하니까 이제 그걸 고신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잘 안 받아들여지니까 경남권에 있던 사람들이 좀 자기네끼리 나와서 고려로 아,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 행동을 하는 목사님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교단을 이렇게 그런 게 잘 그 당시에 노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나왔고 고려에서 거기 이제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네요. 처음에. 네, 네. 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지금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이랑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좀 이쪽이랑 또 한번 합치려고 하다가 네. 또 안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고려 개혁이라는 게 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고려를 개혁한 거야? 아 고려파가 있었고 네. 고려 개혁이라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또 노회에서 그 목사님이 뭐 이혼을 가지고 또 막 소송하고 막 난리를 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려 개혁이라는 게 나오고 네. 어쨌든 정리하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서건태 목사님은 네.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려 그냥 고려? 네 고려. 아, 그러니까 고려인데 고려 고신이랑은 또 다르고 고신과는 다르고 고신대학교는 부산에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고려신학교라고 파주에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맞아요. 아, 파주에 있는 네. 고려신학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아닙니다. 네. 고려대학교 아닙니다. 아 근데 여기서도 헷갈리면 안 돼. 잘 들어야 돼. 이분이 작년에 이 친구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거든요. 아, 네. 네. 이분이 그 아들 내미가 서건기 목사님 아들도 목사님이세요? 아, 기현 섣기현 목사님 네, 석기현 목사님한테 일단 1차 세습을 하셨어요. 네. 네. 경향교회. 네, 경향교회라고 경향교회. 지금 하고 있는데 경향교회도 대형교회죠, 역시. 네,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76년도에 이분이 개척을 하셔 가지고 네. 76년도인지 73년도인지 자료가 정확하게 자료마다 다른데 개척을 하시고 소수교회 가정교회를 역시 시작을 하셨는데 아, 네. 2만 명 지금 교회로 부흥을 하셨죠.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려 교단이 굉장히 약소 교단이에요. 네, 네. 많지 않은 걸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네. 4만 명이에요. 잠깐만. 교단 다 합쳐서 4만 명. 고려 교단을 다 합쳐서 4만인데 그중에 2만 명이 이분의 단일 교회에 2만 명이 다닌다고. 네네, 그렇죠. 이분이 곧 고려네? 그렇죠. 그렇지. 내가 곧 고려다. 근데 이분이 그 어떤 자료에서는 비서라고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서는 그 교회 권사님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네, 네, 네. 그거를 일단 엄마 그 와이프 되시는 사모님께서 네. 찔르죠. 아... 와이프한테 지금 발각이 된 거야. 와이프가 찌른 거야? 네, 와이프가 찌른 거야. 와이프가. 와이프가 고소나 고발 같은 건 했나? 고소 고발을 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제 소문을 냈죠. 그게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 사생활.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의 사모님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들한테 내가 요새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원인은 모르겠으나 우리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다. 네.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확 일어진 거예요. 진짜 쪽팔린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분은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다 사실 관계로 드러났어요. 다 사실로. 네, 그래서 원로 목사의 자리에서도 이제 물러나시고 미안하다 사과도 했는데. 아 예예. 예. 이분이 또 역시 불륜과 같이 오는 게 뭐 교회 또 마음대로 쓰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으로 하죠, 다들. 네, 그렇죠. 그 교인들한테 또 이렇게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이분 기사를 찾아보시면 진짜 학을 떼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조용기 목사님 하면서도 살짝 얘기했었는데 이분이 원로 목사님이고 아들 레미가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교회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셔요. 네. 얼마나? 1년간 한 5억 정도씩 잡수신 것 같아요. 5억? 뭐 하면 1년에 5억 수수해요? 일단 아들 레미 담임 목사님의 월 사례비가 일단 뭐 800만 원이에요. 네. 월 사례비가 800만 원. 그거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민소득이 우리 2만 불 시대잖아. 4인 가족 8만 불인데 헛벌이다 생각하면 800만 원이 평균이다가 이야. 네, 800만 원 조사 많이 했어 이 사람. 그래 800만 원이면 평균이다. 조사 많이 그래, 했어 이 사람. 여기까지는 인정해줄 수 있는데 상여금이라고 해서 또 월 400만 원 받고. 네. 그러니까 800 플러스 400이잖아요. 사례비 상여금이 있는데 또 목회비로 또 800만 원을 받아요. 아 잠깐만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목회비랑 사례비가 다르다고요? 네. 아 근데 상여금 같은 거는 매달 안 나올 수도 있어. 아 그래? 그 세 달에 한 번 평균, 정도. 월평균. 월평균 400이 나왔어. 아 월평균 400? 월평균 400. 그럼 400 플러스 하면 되네. 쉽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찬을 우리가 집례 하잖아요. 성찬식이요? 성찬 집례가 그 네. 목회 권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요. 식도 하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 잠깐 설명드리자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일종의 재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안수하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는 그런 일종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치. 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가 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보면서 네. 집례할 때마다 또 50만 원씩 또 서비스 보너스를 또 받으셔요. 아 성찬을 할 때마다 네. 50만 원 보너스요. 그러니까 올해 성 출장 그 성찬 성찬이 보통 성찬 케이터링 서비스 성찬 케이터링 서비스 아,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보통 먹기 좋게 딱딱 잘라도 미니멈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안수하는 유기농 전병 친환경 포도주 무농약 포도주 이번에 특별히 머루주로 아니 그러니까 1년에 보통 5번 정도 미니멈 하니까 그것만 250만 원을 받으시고 학습 세례, 세례 집례, 세례 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세례하죠. 그것도 세례 300만 원 또 받고 세례할 때마다요? 네.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그 석 원태 목사님이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이랑 뭐 둘 다 받는 것 같아요. 둘 다 받아요. 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하면 또 특별한 금 같은 거 많이 걷잖아요. 네. 또 10분의 1은 또 담임 목사님한테 주고. 지가 11주를 받아? 네. 아, 나 지금 또 욕할 뻔했어. 참어. 헌신 예배 뭐 부흥회 막 할 때 부흥회 때 아버지가 3천만 원. 아니 아들이 1천만 원 받았대. 아니 이분들은 이분들은 목회를 본인의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아? 목사잖아. 아니 서비스니까 서비스 비율을 받는 거 같아. 난 지금 약간 야, 돈을 너... 쓸어 남는다 진짜. 아니 이분들은 목회를 뭐라 생각하는 거야? 진짜? 아니 본인이 말씀 전하는 게 정말 서비스업이라 생각하는 건가? 아니 근데 케이터링 서비스 하려면 돈 좀 많이 줄 수 있지. 아니야 그래. 근데 이거 100번 양보해서 여기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일단 또 책을 읽으셔야 되잖아요. 아, 난 100번 양보를 안 돼. 100만 번 해야 돼.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 구입비를 1년에 1200만 원씩 받으시고 본인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생일 축하비로 500만 원씩 받으시고 야 불마블이냐? 불마블이야? 어버이 주일날 100만 원씩 받으시고 불마블 있잖아 불마블 그 다음에 김장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김장비로 무려 320만 원을 또 그러니까 이거 진짜 부르마블 느낌이다. 경향교회 부르마블 해가지고 아니, 김장에 걸린 거야. 아니 무슨 김장을 바이카로에서 떠온 호수물로 담구나. 근데 아니 근데 이 교회가 크잖아요. 충분히 큰 교회야. 에비앙으로 정도껏 하셔야지. 해양심장을 에비앙으로 담나 보다. 에비앙으로. 야, 진짜 이거 뭐 갈릴리 호수에서 갖고 온 소금. 아, 갈릴리 호수 물로 사해에서 나온 소금으로 긴장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교회 회계 장부에 드러나는 돈만 한 사람당 5억 그러니까, 정도씩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식 장부에 네. 김장비 이런 게 들어간다고? 드러나지 않은 게 더 있다는 소리잖아. 아니 그 뭐 권사님들이 선물 연휴 때면 선물 명절 때 선물 안 주겠어? 아, 당연히 하지. 근데 이 교회가 그래. 진짜 천만 번 양보해서. 뭐 예 그 예산이 많으면 받을 수 있다 치는데 예산이 또 적어요. 아 그러니까 군소 교단이래매. 네. 교단 다 해서 4만 명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1년 예산이 70억 정도예요. 70억인데 1인당 5억씩을 가져가시고 문제는 지금 건축비로 90억 원을 빚을 지고 있어요, 또. 아 씨. 아무튼 이제 이런 개쌤하네. 일단 아직 훈련을 시작하지도 않은 거야. 돈 이 정도 받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 개쌤하네 좀 올라가보자. 이제 교회에서 반대 운동을 막 일으키셨잖아요. 네네. 아 이거 뭐 이거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러겠죠. 사과를 하고 원로 목사직을 사퇴를 하긴 했지만 네. 이거를 수면 위로 다 드러내서 다 밝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네. 이제 교인들 역시나 또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하는 교인들을 쫓아내고 특징이네요. 공통적으로 일으킨다 또 네. 이제 비난하고 네. 그래서 아주 여기서 진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아, 뭔가요? 이 집사님들이 그래서 빡이 치니까 그 노회로 올려요 이 안건을. 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냐면 교회가 있고 그 지역 교회들을 모아서 뭐 서울 남노회, 뭐 경남노회 이런 식으로 노회 단위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경기도청 및 산하에 네. 여러 시청이 있는 거 같은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되는 건데 네. 노회라는 게 뭐냐면 다 동네 교회들이잖아. 네. 동네 교회들이 목사님들께 서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그렇지. 노회에서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는 거야. 노회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그냥 이제 목사로 넘어가니까 그걸 총회로 올렸어요. 근데 총회는 이제 좀 개혁적인 젊은 목사님들도 있고 경향교회 영향권에 없는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아 이건 문제가 생겼다. 네. 그래서 제명을 시켜야 된다. 교단에서 교단에서 이제 제명 판정을 딱 때렸지. 강한 결정을 내렸네요. 여기서 이제 시작인데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려 네. 교단에서 이제 제명을 때리면 목사직이 박탈되고 너님 제명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민간이 되는 건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4만 명 교단 중에 2만 명이 다니는 2만 명이 빠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총회에서는 이걸 개혁을 해야겠다. 이 시키는 나쁜 시키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와 근처에 있던 그 노회들 네. 서울 남노회인데 여기서 네. 우리끼리 새로 교단 만들게 해가지고 교단을 개혁 고려라는 걸 또 만드세요. 고려 계약이랑은 다릅니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고려 계약이랑 또 달라. 이건 또 개혁 고려. 개혁 고려. 거기는 고개고 여긴 개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단을 새로 만들었고 네. 아까 말했던 고려 신학교라는 게 원래 이제 고려 교단 소속이었다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고려 교단 소속인데 경양국 교회 영향권 안에 있었거든. 제일 돈 많이 신학교가. 네, 신학교가. 그랬더니 신학교는 신학교 교장과 신학교에 있는 이사장. 학생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교단이 바뀌었죠. 개교로. 개학교로 교단이 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아무튼 지금은 이게 이제 아직 진행 중이세요. 그 사모님이 이제 문제를 터뜨리셨고 부럽다. 네. 일단은 이거는 사건이 조금 다른 게 사과를 했고 사과를 했지만 사과는 하셨어요. 사과는 하셨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제 그런 마무리가 되는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네. 사과한 게 어딥니까? 지금까지 본문 중에 유일하게 본인의 불륜 문제 사과한 분이네요. 아직까지 사과한 분이 네. 안 왔죠. 1년에 5억씩 받아먹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과하지 않으면 5억씩 못 받아먹으니까 사과한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가? 밥그릇 때문에? 네, 뭐 더 이상 뭐 부럽습니다, 나는. 추측하면서 비하하진 않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장 목사님 그냥 네. 장 땡땡 목사님. 네, 장 목사님은 네. 장 목사님도 이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장 본명이 있으세요. 근데 이름이 진짜 이쁜데 인터넷에 치면 안 되고. 네네네 안 됩니다. 근데 위키백과에는 아직 나오던데. 네네네. 네. 그 별명은 에어장이라는 에어장으로 네이버에 검색하면 잘 나오시는데 이분도 경력이 화려하시고 48년생이신데 네 48년생이고 네. 그 목회자 가족이에요. 동생도 3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이 목사를 하고 계시고 네, 아들 내미도 목사를 하고 계시고 목회자 가족이네 정말. 네, 감신대 나오셔서 그 또 미국의 샌디에고 또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지금 오늘 나누는 목사님들이 다 학벌도 사실은 지금이야 유학 가는 게 흔하지만 저희가 비할 때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 옛날에 비행기 한번 타는 것도 쉽지 않은 시절에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 빵빵히 하신 분들이 자유로운 마인드를 배우셨구나. 네. 이분도 81년도에 인천 쪽에서 네. 3명 가지고 시작을 시작은 다 동일하고 끝도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름 교회 이름도 되게 이쁜데 교회 개척을 하셨고 네. 활동하신 내역들은 진짜 이뻐요. 뭐 손수 임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동네 주민들한테 이렇게 막 머리도 하시고 머리 자르는 거 하시고 진짜로? 네. 근데 오갈 데 없는 애들 교회로 불러가지고 하시고 마음 따뜻해지는데 갑자기 네. 뭐 선교 활동도 엄청 많이 하시고 사회 활동 참여도 뭐 몇 줄 이야기 엄청 많이 하셨어요. 사회 운동도 하시고 했는데 자 이제 다시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해줘. 네, 이것도 2003년이야. 2003년에 뭔 일이 이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깠네요. 2003년에 아 이분이 그 교회에 있던 네 여신도 네 여신도와 근데 이제 기혼 여신도예요. 기혼 미혼이 아닌 기혼 네, 기혼 여신도와 이제 썸싱이에 있다. 이 둘이 썸을 타고 있다는 게 사람들 눈에 발각이 된 거지. 썸을 그게, 타는 여자들이 눈빛이 다르잖아. 이게 그리고 썸 타는 사람들은 본들은 우리 썸이니까지 모르게 싶으면 남들은 다 알지 다 안다. 48년생이신데 2003년이면 몇 살인 거지? 뭐 55살, 56살인데 네. 상대 여자가 34살. 아. 약 20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신. 사실 34시면 그냥 아가씨죠, 거의. 그렇지. 그래서 이분이 근데 그 썸을 타고 계셨는데 남편의 촉에 들어온 거야. 여자의 남편. 여자 남편의 촉에. 그 여자의 남편이 여러 사람들과 이제 그 자기네 집 지하에서 있었고 근데 자기 집 방으로 이 목사가 올라가는 걸 봤죠. 집으로 여신도 방으로 네. 직접 방문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 현장을 덮쳤는데 남편분이요. 네. 현장에 딱 들어갔는데 분명히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지. 신발은 있는데. 신발은 있는데. 김수현인가? 공간이 또. 근데 갑자기 밖에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으악 소리가 나더니 죽어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교회의 공식적인 발표는 네. 그 성도들의 신방을 밤 늦게까지 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다라고 신방은 신방이네요. 신방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분이 에어장이라고 별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현장이 덮쳤을 때 그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보통 실외기. 집 베란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이제 바깥에 오피스텔 9층이었거든요. 거기에 되겠구나. 이제 매달리셨다가 약 10분 정도 매달리셨다가 9층에서 떨어져서 이제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에어장이군요. 에어장이라고 하고 아무튼 또, 이분 자료는 치면 막 많이 삭제가 돼 있고 이분은 보니까 유족들이 소송을 굉장히 많이 걸어서 그렇죠. 심지어 명예훼손에서 승소한 전례가 있어서 그렇죠.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게 사실인지 아닌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했으면은 가중처벌이 되는 거고 네. 설사 뭐 사실을 가지고 뭔가 비난을 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승소를 할 수 있죠. 가족들이. 그래서 승소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기사가 삭제되어 있거나 혹은 자료들이 많이 없고 이분 사진이라고 떠도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네, 진짜 사진은 아니고 네. 비슷한 시기에 어떤 분이 팬티바람으로 그 자살하신 사건이 있거든요. 그냥 자살. 네. 자살 기도하셨는데 자살은 아니고. 아 자살 기도? 네, 에어매트 깔아서 살았어요. 아 네. 소방차가 다행이네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 사건의 사진이라고 이제 떠도는 거군요. 근데 이분도 참 안타까운 게 세 명으로 시작해서 약 1000명대 교회로 이제 키우셨고 대형 교회로 갔는데 이제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얘기한 그 한기총 있잖아요. 한국기독교 총회 앞에 네. 거기 공동회장이실 때였어요. 2003년이 아 교계 대표 교계 얼굴 아까 여기는 대교, 어, 교계 기장 얼굴 교계 뭐 대표 역임중 뭐 고려의 간판 이런 거 여기는 이제 한국교회 전체 한기총의 얼굴이셨는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과로사 하셨죠. 아 네. 네. 아무튼 저서도 많으시고 뭐 사역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 그 이분에 대한 기사는 기사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제 이분이 당시 한기총 공동대표 뭐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부고 기사를 많이 냈는데 그렇죠. 국민일보에서도 뭐 2단 크기로 이제 소천이라고 해서 닫고 근데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셨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그렇게 났고 얼마나 놀랬겠어 현장에 덮치셨는데 한겨레를 제외한 모든 전국지들은 배달판에서 부음 기사를 추가했다. 네. 그리고 동아일보랑 국민일보는 가판부터 관련 기사를 실었다. 근데 중앙일보와 한국일보에는 간통을 들킨 목사님 해가지고 피목사 다르게 뭐 피목사 피교회 장목사가 추락해 숨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중앙일보 27면에는 별도의 부음. 그러니까 마치 기사 두 개를 낸 거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장땡땡 목사 별세. 그래서 부음 기사를 냈고. 기사를 막느라 신경을 많이 썼을 거야. 그리고 한국일보에서는 처음에는 뭐 사회면에는 여신도와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라는 기사를 실었다가 배달판에서는 또 제외하고. 압력이 들어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그야말로 죽은 이후에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뭐 1000명이면 아까 2만 명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한기총의 얼굴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얘기도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얘기 이제 여기까지 하고 큰 애로 넘어가 보자. 큰 사람들로.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있어서 그렇지 참 마음이 주사하는데 힘들죠. 좋진 않았어요. 저희가 네. 저희가 뭐라고 이걸 네. 파고 있어 우리가.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웃을 수밖에 없어서 웃는 거지 사실. 헛웃음이 나오는 거야, 헛웃음이.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전병욱 목사 사건을 다시 복습을 했거든요. 예습 복습. 네. 우리가 외울 정도지, 외울 정도. 예전에도 이 글을 읽었지만 방송을 위해서 피해자 증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읽는데 다 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참. 저희 진짜 이빨 꽉 깨물고 하는 방송입니다. 이빨 꽉 깨물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고 혹은 생기더라도 이런 일들이 쉬쉬하고 음지에서 끝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책임은 지기 싫습니다. 저희 페이스북 찾지 마세요. 소송하지 마세요. 네. 저희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밝힙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증거제로 쓸 수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자. 저희는 다 모르고 한 일입니다. 네, 모르고 한 일이고 죄송합니다. 감형해 주세요.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네. 저희 사실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 거북한 이야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포함된 내용에는 단순한 사실 이외에도 저희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욕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려움이 없어